서던 너의 멋진 모습보다 더욱 내 가슴을 울리는 걸 잊어주라면 사랑은 그런 거라던 사람들 그 말이 내게 너무 서러워 그리 쉽게 잊을 사랑이라면 시작도 난 하지 않았겠지 기다려보라고 너는 다시 돌아올 거라고 누구든 나에게 얘기해줬으면 너 하나면 되는데 다른 건 필요 없는데 왜 난 너마저 했잖아 너무 행복했잖아 내 모든 걸 바쳤다는 걸 정말로 몰랐어 니 어떻게 가니 나는 아무래도 괜찮은 거니 널 사랑한 대가 이것뿐이니 단 한 번밖에 사랑할 줄 몰라 그게 너였는데 그게 지금인데 난 바보가 됐나 봐 널 생각하는 일 말곤 다른 그 무엇도 할 수가 일생 동안